자, 오늘은 우리 네 번째 강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간사 수련의 주제를 간사들의 인파워먼트라고 정했다는 걸 제가 일찌감치 이상훈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사들의 인파워먼트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현장 사역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불안정한 재정 상황과 가정에서의 이해하지 못함과 이런 가운데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간사들을 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힘을 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라는 걸 압니다. 근데 제 자신은 인파워먼트를 조금 더 욕심을 부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 좀 격려해줘서 힘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권능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도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욕심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실제로 사역자의 삶에서 깊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파워. 근데 이 능력 혹은 파워라는 걸 하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대부분의 능력이 뭡니까? 그 갑자기 목신 소리와 이상한 그 홀리 보이스라 그러죠. 부흥사 목사님 하시는 김충기 목사님 갑자기 잘 얘기하시다가 강대상에 올라간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귀신이 겁내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그런 홀리 보이스를 내는 부흥사들을 연상합니다. 막 능력 받아라 불 받아라 하면서 사람들을 막 붙잡고 다니는. 사실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부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뭐 어떨 때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하고 혹은 제가 간절히 갖고 싶다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신유나 방언이 터지거나 이적을 행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단순한 말재주와 나의 단순한 논리 이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파워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역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Truth Encounter라는 것과 Power Encounter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의 성향은 뭐냐? 철저하게 Truth Encounter. Truth Encounter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듣고 나서 아 맞습니다. 이것이 정말 참 진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Truth Encounter가 없다라면 알갱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Truth Encounter.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학적인 원리를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나열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사실은 사람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맛을 보고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파워 인카운터라는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파워 인카운터라는 것은 애니미즘 컬처에서 모든 곳에 귀신이 있고 모든 곳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곳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누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냐라는 표적을 시험해서 이기는 것 같은 그런 거지만 저는 그런 이적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사역 가운데 어떤 파워와 권능이 좀 나타나야 돼요. 조기는 사실 전통적으로 방언과 신유나 안수기도와 같은 펜테코스탈한 영향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순복음교회 사람이 제일 적은 걸 제가 합니다. 그래서 조기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이런 신앙보다는 이지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강조는 아주 잘 됩니다. 말씀을 중시 여기고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외우려고 그러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그러고 말씀의 올바른 뜻이 뭔지를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올바른 뜻을 남에게 제대로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만으로 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파워.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내가 드디어 목회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배워봤고 여러 가지 교회의 활동 사항들도 배워봤고 좋은 아이디어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성경 해석학을 잘 배웠기 때문에 성경의 정확한 해석을 들이대고 강의 설교 훈련 받은 대로 말씀들을 쫙쫙 풀어나갑니다. 근데도 목회가 안 되더라. 목회가 안 되더라. 사람들이 왔다가 조금 변할 듯 하다가는 떠나가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정성을 기울여서 조금 키워놔서 그가 뭔가 인생 가운데서 헌신할 만한 문턱에 가면 또 떠나가 버리고 계속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자기가 진이 빠질 대로 다 빠져버리고 번아웃한 상태가 돼가지고서는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으려고 들어가서 눈물 콧물이 그냥 범벅이 되도록 울고 불고 하고 머리로 방바닥을 수없이 들이받고 찢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임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 권능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자 그때부터 자신의 목회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더라.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변하기 시작하더라. 그렇다고 이 사람이 펜테코스탈의 부흥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자기의 목회와는 다른 뭔가 파워가 나타나면서 영혼들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 이때부터 자기가 목회를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형적으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제자 훈련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지금 한국에. 오카노 목사님이시죠. 오카노 목사님이 병들어서 거의 이제 은퇴하셔야 될 상황. 양반이 진을 뺄 때를 다 뺐어요. 근데 양반이 한순간에 아주 위기 상황에 갔습니다. 진을 뺄 때를 다 뺐는데 어려움이 뭐냐. 항상 자기는 영혼들을 오면은 정통의 제자훈련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만들어갔는데 열을 붙잡으면 한둘이 남고 결국은 다 떨어지더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알려지지 않은 얘기지만은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나는 정통의 제자훈련과 정통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 순복음교회 간 사람들처럼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많이 위로도 하시면서 옹 목사님 내 목회는 당신하고 좀 다릅니다. 당신은 불이 붙지 않은 성도들을 움직이려고 난리를 치고 나는 너무 불이 붙어서 우리 성도들 불을 끊으라고 저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문을 열어두시오. 당신의 방법으로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문을 열어두시오. 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그 뒤로 많이 분이 변하고 고민해요. 그래서 이 라인을 타고선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오정현 목사님이에요. LA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목회 비밀을 얘기합니다. 제자훈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한다. 이 두 개 합치면 멋있다는 거예요. 사역자의 삶에서도 우리 조의의 성향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펜테코스탈 한 것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좀 보면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선교학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귀신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땐 제 눈앞에서 귀신을 불러내는 이런 걸 하기도 해요. 뭐 저도 눈에 힘주고 따라서 이제 누가 이기나 싸워보기도 하고 어떨 땐 귀신이 직접 줬다는 물건 같은 거를 보여주고 만지면 이게 끊겨서 이제 그걸 안 만지면은 그지게 없으니까 만져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렇게 이 바람만 훅 불면 사람들이 쫙 넘어지고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설교자로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자로서 그 가운데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권능은 참 부러워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본문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영혼들의 마음이 막 깨진다고요. 막 깨져요. 그때마다 나는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메마른 자고 왜 내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참 괴로워요.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한번 외쳐본 적도 참 많습니다. 노는 날 제가 배운 게 뭐냐. 그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역시 나의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배워간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되려 말씀을 깨달아서 먼저 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구나를 깨닫는 것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붙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사역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 사역 가운데 그런 파워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내려왔어요. 그 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간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 애를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애를 좀 고쳐주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거 다 봤어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갖고 달라붙었습니다. 우리가 하죠. 근데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귀신이 안 나가요. 애는 더 그냥 경계를 일으키고 죽어가고 난리치게 제자들이 온갖 방법을 썼는데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주여, 뭔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애를 좀 살려주시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하시면서 예수께서 단칼에 끝장을 내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녁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한마디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모와 모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뭡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처럼 좋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7장 21절에 그런 구절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관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밑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해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약속되어 있다. 다만 그 권능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은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해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려면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다섯 가지 거기다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누가 뭐래도 기도입니다. 기도. 조위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그런 것만 봤는지 모르지만 말씀에 비해서 기도가 참 약하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아마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조이 사람들은 말씀의 큐티와 말씀에 메어달리는 것 비해서 솔직하게 기도가 참 약합니다. 그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주장하게 돼요. 때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도는 양이냐 질이냐 많이 한다고 좋은 거냐 아니면 보좌를 움직일 만한 파워풀한 기도가 진짜냐. 사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가보면 제가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학교 저쪽에 그러면 식당 뒤에 가면 지하에 기도실이 있어요. 들어가서 가만히 옆방에서 학생님께 뭐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시끄러우니까 안 들릴 수가 없는데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라고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실망입니다. 똑같은 말을 한 시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왈왈왈왈, 하나님 왈왈왈왈. 이렇게 왈왈왈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왈왈왈 하더라고요. 하나님 왈왈왈왈, 하나님 왈왈왈, 이 소리만 지나네요. 그 제가 나올 때 속에 씁쓸해서 그런데 저렇게 한 시간 기도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 무슨 기도했는가.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양과 질 다예요. 근데 제가 점차 배워가는 게 뭐냐? 기도는 그 기도의 삶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서서히 서서히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한번 30분 1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능력이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서 그분을 향해서 간구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를 낮추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쏟아놓고 하는 그 기도의 훈련이 계속 되어져서 이것이 쌓였을 때 어느 날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고개를 숙이고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쌓여있는 기도예요. 많은 기도의 삶이 그의 삶 속에 쌓였을 때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해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도 이 사람에게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파워를 갖게 원하시면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보면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 잠시 기도하려고 눈 감았다가 떴더니 아침에 시작했는데 저녁이 되더라. 이런 가짜 많이 읽어봤어요. 아침에 기도하려고 엎드려서 잠시 있다 보니까 벌써 해가 졌더라.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돼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시계 보고 하면 진짜 안 돼요. 기도는 자기의 훈련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도하면 힘들고 기도하면 뭔가 공허하고 어렵죠.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매일 저녁에 헬스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와이프가 구박을 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근데 헬스에 가면 뭐 합니까? 남자들이 남자 여자가 사실 바뀌었어요. 여자들이 그 에어로빅 하면서 땀을 쭉 흘리는데 여자는 근육 운동을 해야 되고 남자가 그 에어로빅을 해야 된답니다. 남자가 그래야지. 근데 여자들 워낙 근육을 안 쓰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돼. 근데 제가 회사에 가서 하루에 보통 2km에서 3km 정도 뛰고 자전거를 한 6km 정도를 타요. 3km 정도 뛰려면 한 20분, 25분 뛰어야 됩니다. 근데 매일 5분만 지나면 그만하고 싶어요. 야,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루에 한 6시간쯤 학교에서 서서 강의하고 가면 목이 아픈 게 아니라 다리가 아파요. 아, 오늘 그만했으면 근데 그게 어쩌다 있으면 그만하겠는데 매일 그렇거든요. 뛰어서 5분만 지나면 그만하고 싶어요. 항상 오늘은 숨도 차고 컨디션도 안 좋고 오늘은 날도 차갑고 오늘 그만했으면 매일. 근데 이제는 알아요. 5분만 되면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15분을 넘어가면 힘이 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3km 정도를 뛰고 나면은 땀이 나고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싫을 때 그것을 의지적으로 넘어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떤 사람처럼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은사를 달라고 몇 번 기도했는데 안 내려와요. 그렇지만 저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를 쏟아놓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힘들다, 나는 할 일이 많은데 바쁜데 이거를 극복해가는 훈련을 쌓아나가야지만 기도가 됩니다. 내 기도의 힘은 커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쭉 쌓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파워가 나타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항상 듣는 얘기일 거예요. 기도 많이 하라. 근데 이것은 필사적입니다. 사역적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이에요. 사실 저는 금식의 은사가 이것도 없어요. 저희 와이프는 더 없어요. 와이프가 다시 안 올 테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는 특별히 금식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금식하면 이제 겁을 먹습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이렇게 교회 사람들한테 금식을 그냥 강제로 명단을 정해줬어요. 우리 와이프가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아침 금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아침 원래 안 먹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하고서 딱 저녁이 걸렸어요. 그분이 진짜 저녁에 금식을 하더라고요. 신통하게. 근데 흥분되고 금식을 해요. 근데 10시가 돼도 안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식하기가 힘들면 일찍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된다 했는데 안 자요. 근데 왜 안 자는가 봤더니 12시 땡 내자마자 나가서 먹고 자면 우리는 사실 금식이 뭐 그렇게 파워가 있는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금식을 그렇게 즐기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경험들을 해봅니다. 저한테 커다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것을 정말 내려놓고 아주 크게 회개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이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참 많아져요. 제 속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정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이 있는 걸 느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인생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는 금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걸 느껴요. 또 제가 영적인 힘이 필요할 때, 어떤 아주 중요한 집회를 인도하거나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때 제가 힘이 없을 때 어떡하냐,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힘들을 공급해 주시는 걸 느낍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교제를 해야 될 때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파워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험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이 금식이라는 건 단지 배고픔과 밥 한 끼를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도전을 했어요. 이것도 훈련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정규적으로 금식을 한답니다. 목회하는 분인데 자기는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신대요. 근데 하루를 빼놓고. 근데 그분이 삶에 힘이 있어요. 제가 그걸 깊이 느낄 수 있어요. 아주 평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가 설교 노트를 받아 적었는데 다섯 줄뿐 적을 게 없는데, 근데 그 회중들을 완전히 휘어잡아요. 변화시켜요. 그 파워예요. 파워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사역자로서 다른 영혼을 책임 맡은 자라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나를 쳐서 기도의 힘을 쌓아가야 되고, 동시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통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꼭 필요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런 노력과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금식과 기도와. 이것은 주님께서 권한 거라고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역자로서 우리 조회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해요. 메시지와 훈련과 교제와 가르칠 내용을 더 중요시해요. 아니요. 이것이 동시에 따라가지 않으면 영혼을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물질적인 희생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뭔가 우리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손해보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파워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어떨 때 마땅히 내가 누려도 되고 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부분을 잘라서 드리기 시작하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깊이 쓰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가진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경진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그분이 뭐 요즘에 이동훈 목사보다 설교를 잘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달변의 설교자가 아니에요.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불을 끌어내린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런 것도 없어요. 상경호 목사님. 근데 그분의 삶 가운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회중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근데 그분의 삶을 보세요. 그걸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신 후에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다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역자의 삶 가운데 그런 희생의 부분이 나타날 때 파워가 생긴다는 겁니다. 파워가 생겨요. 어떤 면에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제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물질의 욕심이 없죠. 왜? 사제가 될 때 서약하기를 자기의 물건을 안 가진다고, 사유재산 안 가진다고 약속.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사역자로 살겠다면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커다란 부분들을 포기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를 내가 필요한 곳에 주겠습니까? 그때 그의 삶 가운데 파워가 생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훈련에 자기 자신을 두려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상한 얘기를 할까요?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최영기 목사님 주장인데 동의가 될 듯한데 저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연습을 못 해봤는데요. 독신으로 사는 게 파워를 만들어준대요. 독신으로 사는 게 파워를 만들어준대요. 제가 이걸 정말 이해를 갑니다.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영적인 멘토 역할을 이태원 목사님이 많이 해주셨는데 결혼하게 돼서 이태원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저주의 자매랑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축복을 가장한 저주를 하더라고요. 형제야, 너 결혼하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시간의 절반이 없어진다. 제가 속으로 설마? 그랬는데 진짜더라고요. 결혼하니까 제 시간의 절반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애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또 복을 했습니다. 목사님, 첫째 애를 임신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축복을 가장한 저주를 얘기하는데 야, 너 나머지 절반에 또 절반이 없어진다. 그러니 이 저주가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나마 애를 하나 낳아서 거기서 이제 저주가 멈췄는데 두 번째 애를 임신했으면 또 뭐라고 대답하세요? 궁금한데 그분들 둘까지는 경험했을 테니까. 근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어떤 면에서는 좀 적어지는 것을 결혼이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결혼하고 행복해지고 가정이 안정할수록 어떤 느낌이냐? 안주하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커다란 모험과 하나님 위해서 나를 뭔가 더 드리고 더 희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안정해질수록 주저앉고 싶어요. 하나님 위해서 저를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브레이크를 걸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독신으로 살게 했다라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이프에게 이르지 물론 결혼이 나쁜 거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랬죠. 결혼 안 하는 게 좋긴 하다. 그러나 참을 수 없으면 하거라. 결혼은 결혼대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사랑이라는 걸 배워간 것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정말 결혼하고 나서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았고 그리고 점차 더 나가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지도 배워갔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다만 결혼했어도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중시 여기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정말 결혼해서 신혼초에 여러분 들으면 웃을 얘기를 하나 할까요? 신혼초에 뭐가 겁나는지 아세요? 혹시 와이프 죽을까봐 되게 겁나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정말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을 때 이게 깨트려지고 싶지 않아요. 그게 가끔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혹시 와이프가 죽지 않을까? 이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함이 있어요. 15년이 됐는데도 가끔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반성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게 안타깝게 사모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어 내 인생의 절반까지도 양보하겠습니다 하실 때 파워가 있어요. 저한테 영적인 영향을 많이 줬던 그 라이온의 거니 박사님, 홍해성교에 창시하신 그분이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어요. 남자가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그것도 중동에서 의사로서 평생을 55년을 사역을 한 분인데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려줄 만한 삶의 파워가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족보다 주님을 더 귀중히 여기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엑스트라 워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빠지면 안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파워는 순교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죽을 때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순교할 수 있으면 영광이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진 않은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농담처럼 신학생은 어떻게 죽어도 다 순교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파워예요. 죽고 난 뒤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는 뭐냐? 어쩌면 한 번에 순교하는 것은 쉽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눈 질끈 감고 뛰면 되는지 몰라요. 번지점프할 때 겁이 많지만 눈 감고 한번 뛰면 끝나는 것처럼 한번 순교하는 것은 한순간에 눈 질끈 감고서 뛰어들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내 평생 동안에 매일 내 삶의 한 부분을 순교하듯이 죽여갈 수 있다면 내 속에 생기는 욕망과 내 속에서 생기는 이기심과 많은 것들을 매일 죽여갈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파워가 생깁니다. 사역자다운 사역자로서 살기 원한다면 단지 여러분들이 제자훈련반 리더 수준이 아니라 뭐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단지 제자훈련 교재를 강습하고 끝이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영혼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능력을 받으십시오. 이 능력을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쌓아나십시오. 기도를 쌓아나세요. 저는 어떨 때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성을 쌓아가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바닥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돌을 엄청나게 쌓아서 갈수록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쳐서 금식의 훈련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영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내 일생의 가장 행복한 절반도 포기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 자기 자신을 죽이며 순교할 수 있는 훈련.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쌓여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쌓여가기 시작한다면 서서히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파워가 나타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영혼들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역자의 삶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훈련을 여러분 속에서 쌓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의에서 흔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0분쯤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하죠. 사역의 방향성이란 걸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결코 조의의 방향성을 제안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상훈 목사님과 조의 리더들이 이런 문제 이미 많이 토론했고 그리고 이미 조의 선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고 이런 걸 제가 잘 압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간사로서 조의라는 곳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보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수 있도록 뭐를 좀 이렇게 시동을 걸어줬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제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서제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좋고 안 받아들여도 좋은데 다만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일들을 좀 하기 원합니다. 먼저 파라처치 무브먼트라는 게 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의에서 간사로 있었던 80년대 초반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파라처치가 뭐냐? 왜냐하면 로컬 처치에서 파라처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파라처치가 뭐냐? 파라처치가 꼭 있어야 되느냐? 파라처치가 성서적인 권위가 있느냐? 온갖 문제들이 논란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하나초 씨가 뭔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하지만 요즘 시대는 이제 그 시대가 거의 정리돼서 로컬처치에서 지역교회에서 파라처치에다가 시비를 걸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시대가 좀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파라처치가 뭔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정의를 해본다면 조이 선교회 학원 선교부가 뭐를 해야 되는 곳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화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썼던 논문을 꺼내서 최근에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파라처치가 뭐냐, 뭐냐. 이거는 87년에 썼으니까 14년 전에 건데 제가 읽어보면서 참 이렇게 오타도 많고 그 당시 이렇게 논문 만드는 데서 이렇게 참 성의 없이 해준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파라처치의 정의가 뭐냐면요. 파라처치의 정의는 이렇게 해갑니다. 주된 사역이 지역 회중의 직접적 권위나 조정하에 있지 않은 영적 사역을 행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파라처치입니다. 받아 적을 수 없죠. 다시 얘기해볼게요. 주된 사역이 지역 회중의 직접적 권위나 조정하에 있지 않은 영적 사역을 행하는 기관이나 조직. 그러니까 파라출치라는 말은 주된 사역이 지역회중, 즉 지역교회의 직접적 권위나 조정을 받지 않으면서 영적 사역을 하는 기관을 파라처치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말은 파라처치란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니고 엄격하게는 파라로컬처치라고 부릅니다. 로컬처치의 옆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파라처치라 그러면 이 처치가 유니버셜 처치가 되는 개념이 이상하기 때문에 사실 원래 옳은 말은 파라로컬 처치인데 우리가 이제 줄여서 파라처치라 했는데 지역교회의 권위나 조정을 받지 않고 영적 사역을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갈수록 사실은 파라처치와 로컬 처치를 구분하는 게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이 교회 구조의 스펙트럼을 본다면 한쪽이 지역교회고 한쪽이 파라처치라고 하면 이게 워낙 폭이 넓어지면서 로컬 처치, 지역교회 중에서도 해괴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게 되자 어떻게 보면 이게 파라처치인지 로컬 처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교회들도 오늘날 많아져요. 반대로 파라처치 중에서도 교회 형태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요걸 파라처치라 그런지 로컬 처치라 그런지 애매한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선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 단체는 로컬 처치다, 이 단체는 파라처치다라고 선언하기가 실제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파라처치와 로컬처치를 구분을 해본다라면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구조가 다르냐? 로컬처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폭넓은 다양한 회중을 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달리티 구조라고 합니다. 모달리티 구조. 즉, 연령층에서도 어린애부터 노인까지가 다 있고, 또,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경제적 지위나 이런 면에 어떤 뚜렷한 공통점이 없이 아주 폭넓은 사람들이 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은사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고, 직분도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일반 사회 구성과 구성의 요소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모양이 모달리티 구조입니다. 지역교회는 모달리티 구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모달리티 구조라는 것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지역교회여야 됩니다. 이에 비하면 파라주치는 특수한 전문성을 가진 집단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소달리티 구조라고 합니다. 소달리티 구조. 그래서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라셰츠는 소다비티이기 때문에 연령층이 어린애부터 노인네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대신에 특정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한 전문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모이는 것이 소다비티예요. 대학생들의 연령층. CCC가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50년대 CCC가 대학생 사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CCC 생명은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순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곧 중학생 순, 고등학생 순, 대학생 순, 졸업한 학사회 순, 어머니 순, 할아버지 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CCC가 나중에는 사실은 로컬 처치 구조를 가져버리게 돼요. 이러자 사실은 예리한 전문성을 행하는 데에서는 그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덩치에 비해서 전문성을 잃어가게 되면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달리티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로컬 처치가 아니고 파라처치라고 했을 때는 소달리티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려고 그러면 그건 이미 파라처치의 능력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특정한 연령층의 특수한 집단의 전문성이라는 것을 항상 소달리티 구조는 머릿속에 두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사역의 한계를 이 소달리티 구조에서 필요한 사역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라처치라는. 제가 뭐 전문적으로 파라처치에 대한 강의를 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지만 파라처치의 존재에 대해서 여섯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학설은 파라처치는 비성서적이다,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린다면 크게 나눠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를 여러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얘기해 볼게요. 아주 양쪽의 극단적인 견해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게 좋으니까 빼버리고요. 파라처치에 대해서 일시적 합법성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일시적 합법성을 인정한다. 일시적 temporary validity. 일시적으로만 합법적이다. 그게 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파라처치의 역할과 목적이 뭐냐? 지역교회가 지역교회에다가 일시적인 교정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즉 파라처치가 뭔가 아니 지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어떤 부분에서 못하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지역교회에다가 그것을 고쳐주기 위한 도전과 자극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파라처치라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기 시작할 때 다양한 파라처치 그룹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부패하고 잘못된 것에서 교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파라처치를 이렇게 일시적 합법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교회의 교정 기능이 끝나면 파라처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 일이 끝나면 파라처치는 끝나야 돼요. 실제로 교회 역사에 본다면은 뭐 왈도파라든지 다양한 교회방 운동들을 종교개혁이 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이것들은 계속 사라지는 세트 그룹이 되죠. 두 번째 이론은 이원 구조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투 스트럭처라는 이원 구조론이라는 거. 이원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이 성경을 봤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조 안에 두 개의 구조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로컬 처치와 로컬 처치가 아닌 구조가 처음부터 존재했다. 그래서 로컬 처치는 주로 신자의 몸이고 파라 처치는 역동성을 강조하는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로컬 처치적 구조와 역동성을 강조하는 모빌리티를 강조하는 파라 처치적 구조가 성경에 같이 흘러간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로컬 처치는 주로 신자의 몸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신자의 몸을 이루고 제 기능을 찾도록 하는 일을 주력하는 게 로컬 처치고 파라 처치는 선교적 아웃리치를 하는 구조였다. 그러니까 로컬 처치는 글자 그대로 지역에 바운드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고 역동성을 가진 모빌리티를 갖고 있는 파라처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선교적 아웃리치를 하는 거다. 주로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교회 구조를 따지는 사람들은 이원 구조론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내보냈죠.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이런 면에서는 파라초 지구조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아닐까, 로컬 처치니까. 이원 구조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능이 좀 분명하게 나누어지고 사역의 역할도 좀 나누어지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이원 구조론을 철저히 따라가게 되면은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는 대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내비게이터가 이런 구조를 사실은 주장하게 됩니다. 내비게이터가. 그래서 내비게이터는 지금도 극단적인 내비게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교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파라처치나 로컬처치나 둘 다 하나님 앞에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구조이기 때문에 유니버셜 처치 안에 로컬처치도 있고 파라처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파라처치에서 섬기는 사람은 파라처치에 섬기는 게 유니버셜 처치 한 파트고, 로컬처치에 갈 사람은 로컬처치에 가야 돼요. 제 대학 선배가 한 분 있는데 아주 열정적인 내비게이터 사람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도 그 형은 아주 내비게이터에 빠졌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연구단지에 같이 살거든요. 그 양반이 무슨 연구소에 계시나? 하여간 자원연구소, 자원이 아니라 원자력 기술연구소에 계시나? 근데 이분은 주일날 아침만 되면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가요. 그래서 내비 형제 모임에 갔다가 참석해봐요. 주일 아침에 제가 가끔 같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는 데가 많을 때가 많으니까. 아침에 버스 타고 그 형도 있어요. 어느 교회 갑니까? 그러면 아, 알잖아. 그러면 지역교회가 자기 가는 교회가 없어요. 서울에 내비 형제들 모임에 가서 교제하고 저녁에 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원구조론이라는 것이 역할을 분담해 주기에는 참 좋지만 사실은 이 교회론에서는 커다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중합법성이라는 거예요. 이중합법성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데 이중합법성이라는 것은 파라처치와 로컬처치를 인정을 하되 파라처치의 합법성을 로컬처치가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파라처치와 로컬처치를 다 인정을 해주되 파라처치의 합법성을 로컬처치가 인정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라처치가 교회의 직접적 권위 아래에 있진 않지만 교회의 권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교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파라처치는 그런 교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교회로부터 합법성을 다시 인정받아서 사역하는 단체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조이가 쫓아가는 것은 요 라인을 쫓아가는 형태예요. 지금 조이 선교회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과 사역의 구조도 우리가 우리라는 존재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사역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합법적인지 모르지만 제가 87년에 이 논문을 쓸 때 사무실장이었는데 그 당시 조의의 정체성에서 조의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우리는 로컬 처치가 아닙니다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로컬 처치의 승인 아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조의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런 구조 아래서는 세 가지를 우리의 사명으로 사실은 생각했었습니다. 사명이라기보다는 특성이 뭐냐, 조의와 같은 파라처치 단체는 효율성을 위한 조직이라고 우리는 믿었어요. 효율성을 위한 조직. 즉 로컬 처치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효율성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거는 효율성보다는 목양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것은 목양의 기능을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 목양하는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고,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되고, 이단이 오면 막아줘야 되고, 상처받으면 치료해줘야 되고, 때가 되면 키워줘야 되고,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파라처치인 사람들은 효율성을 위한 조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맡겨진 목양의 모든 기능을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부터 우리를 제안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에 효율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효율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전문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곳이에요. 그 때문에 타 처치 그룹이 로컬 처치에 비해서 뚜렷한 전문성이 없다. 불필요한 존재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견해를 따라간다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전문성과 효율성이 목적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이가 계속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14년 전의 견해이기 때문에 조이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다시 토론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간사들의 입장이라면은 이것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다만 14년 전의 견해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이했습니다. 두 번째 뭐냐? 조이는 위임된 권리를 갖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임된 권리를 갖는다. 위임된 권리라는 건 뭐냐? 이런 개념이에요. 지역교회가 자기 사역의 일부를 위임해주고 그 위임된 일을 하는 것이 파라처치라는 거예요. 이 예로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안디옥교회와 사도 바울의 전도팀입니다. 안디옥교회가 자기 교회 중에 일부 멤버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내보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특정한 사역을 위임했어요. 근데 이 위임의 내용은 안디옥교회 하는 모든 사역을 위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어떤 영역, 그게 뭐였겠냐? 아마 바울 선교팀의 목적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수립하는 사도적 사명을 그들에게 위임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바울 선교팀은 자기네들의 목적이 뭐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털을 닦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도록 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견해를 따라간다면 뭐냐? 오늘날도 파라처치는 로컬 처치가 하는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이 로컬 처치가 위임해준 내용이 뭐냐를 찾아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고민은 그럼 로컬 처치는 누구냐예요? 어느 한 교회가 우리에게 위임해주느냐? 교단이 위임해주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한국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파라처치에게 뭐를 위임해주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어떤 교단에서 누가 대표로 우리가 조이의 파라처치에다 이 일을 맡기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죠. 세 번째는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을 행한다.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요 세 가지를 얘기했지.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조직이다. 교회가, 넓은 의미의 교회가 자기네 사역 가운데서 위임해준 일을 집중하기 위한 단체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선택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냐? 조이라는 조직은 혹은 꼭 조이가 아닐지라도 파라처치라는 그룹들은 계속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존재냐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맡아야 될 일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를 물어보라는 거죠. 이 질문이 멈춘다라면은 잘못하면 파라처치는 로카처치와 경쟁하는 불필요한 상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로카처치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도 하면서 자원과 인력 자원을 서로가 사실은 중복시키거나 뺏어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버려요. 이곳을 벗어나서 정말 건전한 파라처치로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자기의 사역의 한계를 정해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겼고 우리가 위임돼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뭘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시대가 변하면 이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지금 이제 뭐 좀 있으면 50주년 되겠죠. 파라진 50주년이 아니라 100주년, 150주년, 200주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이보다 한 살 먼저 태어났으니까 조이 100주년을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이가 50년 됐을 혹은 뭐 20년 됐을 때 조이가 하던 일을 조이가 100년 돼도 똑같이 하고 있어야 되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달라지실 수 있어요. 실제로 조이는 레디컬한 변화를 이미 해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제 개인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조이의 공식적인 거 아니지만 조이는 세계의 different history를 갖고 있다고 봐요. 조이 유스 클럽일 때와 조이 클럽일 때와 조이 미션은 different organization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조이 스피릿이라는 것이 그것을 꿰뚫어서 하나예요. 나눌 수 없어요. 이 조이 스피릿은 그 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나 조이 유스 클럽 때 그들이 사역했던 목표와 조이 클럽일 때 사역했던 목표와 조이 미션일 때의 목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마 더 높은 분들은 조이 미션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가는 어떤 꿈들을 꾸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것이 되면 뭐가 되냐? 어쩌면 조이 미션 때 우리가 추구했던 사역과는 또 다른 장르 가운데 들어가야 될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이건 이제 제가 계속 꼬리를 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파라큐치의 정의를 어떻게 잡느냐가 사실 다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중적 합법성이라는 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구조를 쫓아가겠다라고 아이덴티티를 정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조이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지역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문적 사역이 뭐냐를 찾아보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요. 지역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감당해줘야 될 전문적 사역이 뭐냐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고민하고 그걸 준비하고 우리 자신이 그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화돼서 이것을 성취시켜 간다면 조이라는 단체는 그만한 가치를 한국교회에다가 공헌해주고 도움을 주면서 계속 존재 가치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놓쳐버린다. 아까 얘기한 세 개를 뒤집어 보세요. 지역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을 전문성 없이 한다면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제 염려는 한국에 있는 수많은 파라처치 그룹들 가운데 일부분은 불행하게도 후자에 속하는 그룹들이 있다고요. 지역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일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지 않은 그리고 전문성이 없이 일을 하지. 그럼 그 단체는 이미 생명이 필요 없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이거예요. 물론 이상훈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상훈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받은 교재 뒤에 보면 우리 대학부 사역을 평가한 것들이 있죠. 지난번에 그 평가회에서 참 잘 만들었어요. 제가 아주 이 사업에 참석하고 나서 속으로 내가 조리에 있었던 그 24년 동안에 가장 최고의 보고서다라고 대학부 평가서를 느낄 정도였는데 우리 리더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질문을 제시하고 이것이 움직여져야지만 조이가 살아서 움직여지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도 안 해보고 민 목사님과 이상훈 목사님이 이쪽이다 그러면 그냥 다 원으로 간다 이러면 발전이 없어요.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가야 되는 분이라고 됐을 때 힘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무브먼트가 벌어져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이쪽이다 해서 따라가면 이건 프로그램이 되어버립니다. 선교단체나 교회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미 불필요한 존재예요.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그 속에 있는 집단 전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한 마음으로 뛸 때는 이적과 기적이 벌어져요. 캠퍼스가 뭐 상황이 어렵다 그런 거 사실 큰 문제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의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뛰어든다면 막을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간사들이 캠퍼스에서 노력하면서도 그 방향성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면은 진짜 침침하죠.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시간을 길게 하면은 좀 아까 덜 맞을 거라고 누가 아까 얘기해줬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일이 뭐겠느냐요? 지역교회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해줘야 될 일이 뭐냐는 이걸 자꾸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죠. 내 생각에는 지역교회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할 만한 일이 이런 겁니다. 한번 좀 제안을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란 거 알아요. 간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1년을 고민해도 답이 몇 개 안 나오는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좀 서제션 해보세요. 이게 아주 깊이 생각 안 하시고 갑자기 요구했기 때문에 아주 유치하고 너무 당연한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생각엔 이거 같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좀 내다보시라는 거예요. 이걸로 대학, 저희 대학부의 방향을 잡자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저희 대학부는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조건에 맞는 일이 오늘날 뭐가 있겠냐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좀 제안을 해 보십시오.